영원하길 바래. 지금의 젊음과 힘, 또 영감과 느낌 계속 오래가길 바래. 다들 영원한 건 없다고 말하지만 영원하길 바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통과 명예 음악 내 자신에게 말해.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확인하해. 그냥 확인하해. 뭐든지 걱정만 많으면 잘 될 것도 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확인하해. 확인하해. 그냥 확인하해. 어차피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재밌게 즐기자고 그냥 확인하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스리로 냈지 간절하게 원하는 걸다 하고 살수 있다는 확신. 그 전까지 혼자 불안감에 봉착 다친 생각에 갇힌 채로 살았던 난 거울을 쳐다봤지. 그때 뭔가 혼자 말하고선 반년 만에 옥탑방 해서방 그러고 보니 작년 음원 차트 1위 곡에 새겼네. 내 주변 사람들 yeah. 부모님도 대견해. 내 자신도 신기해. 하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진지해. 이게 오래 갈런지 언제나 영원할런지 영원하길 바래. 지금의 젊음과 힘 또 영감과 느낌 계속 오래 가길 바래. 다들 영원한 건 없다고 말하지만 영원하길 바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통과 명예 음악 내 자신에게 말해.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확인하해. 그냥 확인하해. 뭐든지 걱정만 많으면 잘 될 것도 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확인하해. 확인하해. 그냥 확인하해. 어차피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재밌게 즐기자고 그냥 확인하해. 영원하길 바래. 지금 이 젊음과 힘 또 날 채워주는 영감과 느낌. 6년 동안 후회 없이 달렸으니 하기나 해 라고 난 말할 수 있지. 89년생 뱀띠 핑계는 되지 않기로 하고 만들기 시작한 음악 한 시도 놓지 않았어. 벌써 누군가에 많이 떠 오로지 내 얘기만이 보따리에 담기로 내 미래를 점쳤던 어른들이 지금 내 통장을 열어보면 억 소리가 여러 번. 이게 마냥 부럽다면 너는 멀었어. 그래. 난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 재현고 강당에서 너의 귀에 이 목소리가 들리기까지 내 공책은 빽빽하지. 시간이 멈췄으면 해. 가끔 보면 너무나 빨라. 내 시간만 빠른 것 같아. 고민에 휩싸인 채로 그냥 멍 때리고 있네. 웃기고 있네. 닥치고 확인하해. 그냥 확인하해. 뭐든지 걱정만 많으면 잘 될 것도 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확인하해. 확인하해. 그냥 확인하해. 어차피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재밌게 즐기자고 그냥 확인하해.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